다 보는 거냐고. 솔직히 너 그래 너 생판 처음 만난 너 왜 널 쳐다보는 거냐고. 궁금했어 설렜어 낯설었어 침착하게 서로서로 살살 안아볼겠나 baby. 오빠 차 핸들 살살 돌려볼겠나. 모르는 게 약이야 객관식은 첫눈에 찍는 게 답이야. 아, 뜨거운 파이어 너의 맘 나의 맘 사람 새로운 사람 너무 설레어서 어지러워요. 만남 새로운 만남 너무 설레어서 미치겠어요. 낯선 여자 올시다. 이거 봐봐 눈을 맞춰야 눈이 맞아. 지금 작업하는 거냐고. 솔직히 yes 그래 yes oh yes baby. 궁합이 뜨든지 살살 맞춰볼까나 baby. 말하지 않아도 알아 맞춰볼까나. 알면 병이야 어서 나를 따 너의 맥주병이야 님의 뽕이야